어떤 일로 당신 가슴 누웠던 지난 세월 그 슬픈 기억도 그 아픈 기억도 그 고통까지도 내 가슴 속에 묻어야만 해요 저도 저도 항구가 보이지 않는 당신의 바다 속으로 사랑에 묻혀 사슬에 묻혀 빠져버린 내가 바보였어 없었던 일로 해요 없었던 일로 해요 없었던 일로 당신 마음 놓쳤던 지난 세월 그날 밤 기억을 그 아픈 기억을 가슴 속에 묻고 없었던 일로 지워야만 해요 저도 저도 등대가 보이지 않는 당신의 가슴